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창건 62돌세 점에서 축전을 보내주신 것과 관련해서 그에게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비서이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분양 모라찌 동지가 최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 수행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계속 이룩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시고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보다 확대 발전되기를 축원한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